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어제 소개해드린 영화 Round Midnight의 주제곡부터 들어보죠. 바비 맥퍼린이 보컬로 띄워드립니다. Round Midnight. 영화 라운드 미드나잇 중에서 바비 맥퍼린의 라운드 미드나잇이었습니다. 자,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첫 번째 영화로 포레스트 검프 보내드렸고요. 또 라운드 미드나잇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영화는 피터스 프렌즈입니다. 자, 이 피터스 프렌즈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보내드릴 텐데요. 이 영화는 1992년에 만든 영국 영화입니다. 감독은 환생과 헬리옷의 헛소동을 연출한 케네스 브래너, 그 재기 넘치는 감독이고요. 항상 배우도 겸업하는 케네스 브래너는 역시 이 영화에서도 직접 출연하고 있고요. 늘상 그렇듯이 부인 엠마 톰슨도 대동하고 나옵니다. 이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70, 80년대 팝뮤직들로 꾸며져 있는데요. 총 16곡이 수록되어 있고 에픽 레코드에서 발매했습니다. 국내에는 라이센스 발매가 안 돼 있는데요. 참 특이한 것이 이 영화 음악가를 특별히 기용하지 않고 케네스 브래너 감독 자신이 직접 곡들을 선곡했습니다. 그 직접 선곡한 곡들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그의 팝뮤직 취향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자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 시대를 지나쳐온 사람들이 당시에 유행했던 곡들을 듣고 지나온 그 시대로 그 역사 속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기를 원한다고요. 아마 이 감독도 피터스 프렌즈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럼 이 케네스 브래너 감독의 음악 선곡 그 수준은 어떻게 될지, 그 곡들은 과연 어떤 곡들인지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알아보죠.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대서출판 고려원. 눈을 감으면 촛불 뒤 그녀의 모습. 웨스트맨의 I will make love to you. Close your eyes. 가을 밤 한 줄기 따스한 촛불 같은 보이스트맨의 새 앨범 2. 눈을 감고 들으십시오. Hologram.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제가 가장 즐겨 먹는 과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카라멜콩과 땅콩이죠. 옥수수 순에게 생크림이 사르르, 고소한 땅콩까지. 카라멜콩과 땅콩이 전 참 좋아요. 크라운 카라멜콩과 땅콩. 땅콩을 꼭 확인하세요.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크 브로.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크 브로. 사랑의 비너스.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비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더욱 맛있어. 나 너를 사랑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기미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에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왜 대학가의 화제인가?

You're My Best Friend, 퀸의 노래로 영화 Pieces Friends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얘기 시작합니다. 자, 케네스 브래너 감독은 이 곡이야말로 이 영화의 분위기를 또 앞으로 펼쳐질 그 우정의 의식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Peter's Friends, 이 제목이 된 그리고 각자가 모두 주연인 피터와 그의 친구들은 대학 시절에 코미디 연극을 함께하던 멤버들입니다. 자, 대학을 졸업한 지 10년이 흐른 해에 피터는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신의 저택에 옛 친구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집주인인 피터. 그는 영국 신사 스타일이 점잖은 사람이지만 동성연애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TV 극작가인 앤드류는 이지적이지만 소극적이고 그의 아내이자 TV 탤런트인 캐롤은 몸매 가꾸기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 여자입니다. 또 흑인 여성 세라는 남자를 너무 밝히는 게 흠이고 그녀의 애인인 브라이언은 아주 다혈질인 유부남입니다. 메리아 라저 부부는 동요 작곡가들인데요. 쌍둥이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출판사를 경영하는 매기는 결혼 상대 구하느라고 정신없는 노처녀고요. 자, 이렇게 피터를 포함한 8명의 친구들이 10년 만에 모이게 되는데요. 단지 집안을 무대로 해서 마치 연극같이 영화는 진행됩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건은 없어요. 하지만 대사가 아주 재치있고 뭐라고 할까요? 격조 있다고나 할까요? 케네스 브래너 영화의 독특한 특성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조금도 지루하지 않은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모임이 끝나고 헤어져야 할 무렵 피터는 친구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요. 이렇게 옛 친구들을 불러 모았던 것도 결국은 최후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시종일관 코미디로 진행되던 영화가 극적인 반전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영화적 재미와 예술적인 여운을 함께 주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Peter's Friends,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자, 한 곡 듣고 얘기 계속하죠.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래입니다. Hungry Heart. 부산 남구 남천동의 김민정 양. 친구 경미 생일 축하해 오셨네요. 하루 늦게 도착했어요. 경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마 두 친구가 그렇게 좋은 사이라면 이 곡명과 같은 그런 상황은 별로 없겠죠. Hungry Heart,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래로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Peter's Friends 중에서 띄워드렸고요. Peter's Friends의 감독 Kenneth Branagh는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원래는 1960년생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35살이죠.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지만 9살 때 영국으로 와서 연극을 전공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로얄 셰익스피어 극단에서 정통 연극을 공부했기 때문에 또 셰익스피어에 관한 정통한 이론가로도 손꼽히고 있죠. 그 뒤에 그는 자신의 극단을 조직해서 직접 연출가 및 배우로 활약했는데요. 결국 영화에까지 진출합니다. 1989년에 영화 헨리 5세로 감독 데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영화로 이듬해 아카데미 최우수 감독 남우주연상의 후보로 오르고요. 계속해서 영화들을 발표합니다. 환생, 피터스 프렌즈, 헛소동, 그리고 모두 주목받는 영화가 되죠. 그는 영화를 통해서 셰익스피어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배우로서도 아주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영국의 평론가들은 그의 연기를 로렌스 올리비에의 견주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지와 기를 모두 겸비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은 35살이니까 좀 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케네스 브래너 감독이 자신의 어떤 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랍니다. 피터스 프렌즈 중에서 신디 로퍼의 노래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Girls Just Wanna Have Fun. 신디 로퍼가 부른 Girls Just Wanna Have Fun. 자, 영화 피터스 프렌즈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피터스 프렌즈에서는 특별한 주제가가 없습니다. 그냥 많은 팝뮤직들이 거의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데요. 영화의 배경이 90년대 초이고 친구들이 10년 만에 모였으니까 자연히 이 친구들이 자신의 학창시절인 80년대 초반의 곡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래서 그 당시 곡이 많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방금 들으신 Girls Just Wanna Have Fun도 그 당시 노래죠. 80년대 초. 케네스 브래너 감독은 이 곡을 선정한 이유가 그 당시에 우리들은 모두 이 가볍고 즐거운 곡을 들으면서 미소를 지었었다.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곡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곡을 선곡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을 보면 1984년도 히트곡인 티나 터너의 What's Love Got To Do With It도 수록되어 있는데요. 티나 터너는 이 곡의 히트와 함께 거의 10년 만에 팬들 앞에 다시 나타났었죠. 10년 만에 모인 피터의 친구들과 10년 만에 컴백한 티나 터너. 묘하게도 10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됐죠? 티나 터너,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어느 시대의 학창시절을 보냈든 간에 그들은 모두 사랑의 열병을 앓았고 사랑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곡을 선택했다라고 케네스 브래너 감독은 얘기하네요. 영화 피터스 프렌즈 중에서 티나 터너가 부른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이었습니다. 자, 피터스 프렌즈에서 노처녀 메기 말씀을 아까 드렸었죠. 남편감 구하는 데만 정신을 빼놓고 있는 노처녀. 이 메기 역은 바로 케네스 브래너 감독의 부인인 엠마 톰슨이 맡고 있습니다. 엠마 톰슨,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수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학창시절 연극 모임을 통해서 연기는 물론이고 대본 집필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주로 TV와 연극 무대에서 활약했는데요. 그러다가 남편인 케네스 브래너를 만난 거죠.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남편을 만나고 나서부터 엠마 톰슨은 아주 그 연기력도 향상이 되고요. 또 영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배우로 떠오르게 됩니다. 남편의 영화에 계속 출연하다가 1993년 하워즈 엔드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막상 남편의 영화가 아니라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영화였죠. 그야말로 홀로 서기에 성공한 셈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Remains of the Day, In the Name of Father 같은 영화가 성공함으로써 이제는 연기력 있는 1급 배우로 완전히 자리 잡았죠. 그리고 엠마 톰슨 하면 무엇보다도 그 지적인 면에 있어서 아마도 그녀를 압도할 여배우는 쉽사리 나타날 것 같지 않네요. 자,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피터스 프렌즈 중에서 또 한 곡 보내드립니다. 프리텐더스가 노래하는 Don't Get Me Wrong. 경기도 의정부 장암동의 임호일 학생 어떠셨어요? 이 프리텐더스의 음성도 지친 현대인에게 푸른 비상구로 제공할 만한 그런 독특한 음색 아닙니까? Don't Get Me Wrong이었습니다. 영화 피터스 프렌즈의 사운드트랙 앨범에서 띄워드렸고요. 자, 이 프리텐더스 1980년대 초반을 풍미했던 그룹이죠. 좀 전에 그 음성 기억나시죠? 크리스 하인드, 여성 리드싱어인데요. 이 크리스 하인드가 이끄는 그룹입니다. 크리스 하인드는 원래 음악 평론가 출신인데요. 1979년에 프리텐더스를 결성해서 1980년에 Breath in Pocket이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곡이 Breath in Pocket이 80년대 팝 명곡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좀 전에 들으신 이 Don't Get Me Wrong은 1986년도의 히트곡입니다. 크리스 하인드 하면은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인 음색의 특징인데요. 올해 48입니다. 그런데도 새 앨범을 발표를 했고요. 음색도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그 새 앨범 중에 들어있는 I'll Stand By You라는 곡이 빌보드 차트에서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에릭 클랩톤의 음성으로 한 곡 띄워드리죠. Give Me Strength라는 곡이 피터스 프렌즈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언니가 고3이라서 그런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요. 언니에게 힘내라고 큰 소리로 말해주실래요? 하고 부산 서구 남부밍 이동에서 마영의 양이 엽서 보내주셨죠. 언니에게 힘을 드리고요. 자, 이 곡이 그런 힘을 드릴 수 있는 곡이 될지 모르겠네요. Give me strength입니다.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그 세 번째 영화 피터스 프렌즈 중에서 에릭 클랩톤의 Give Me Strength였습니다. Peter's Friends 이 영화에는 가정부로 나오는 할머니가 참 눈에 띄어요. 단역에 불과하지만 상당히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 노배우의 이름은 필리다 로우고요. 재미있게도 엠마 톰슨의 친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인 케네스 브래너에게는 장모님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영화 한 편을 가족들이 모두 말아먹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가족 잔치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영화 속에는 케네스 브래너의 아내로 나오는 여배우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요. 리타 루드너라는 여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예요. 그러니까 남편인 마틴 버그만과 함께 피터스 프렌즈의 시나리오도 쓰고 직접 출연도 한 거죠. 정말 이래저래 얘기거리가 참 많은 영화죠. 피터스 프렌즈 중에서 또 한 곡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엘튼 존인데요. 그의 1986년도 히트곡 I Guess That's Why They Call It The Blues가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영화 속에서는 들리지 않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종종 그렇게 보너스 트랙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경우 같네요. 영화 피터스 프렌즈 중에서 엘튼 존의 경쾌한 목소리로 I guess that's why they call it the blues 띄워드렸습니다. 자, 피터스 프렌즈의 곡들은 대부분이 귀에 익은 팝뮤직들이죠. 그런데 또 하나 귀에 익은 곡이 들어있습니다.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라는 곡. 모든 이들이 세계를 지배하기를 원한다. 자, 피터의 집에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흘러나왔던 곡입니다. 그룹 Tears for Fears의 1985년도 히트곡인데요. 그들의 첫 번째 빌보드 넘버원 곡이기도 하죠. 피터스 프렌즈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서도 첫 번째로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이 케네스 브레너 감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20대 초반에 우리들이 그 대단한 모험을 시작할 때는 이랬다. 마치 이 곡의 느낌이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수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곡까지 들려드리고 피터스 프렌즈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탐방은 끝내기로 하죠. Tears for Fears입니다.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광주 서구 농성일동의 김은미 양 잘 들으셨습니까? 자, 이제 기분이 좀 좋은가요? Tears for Fears가 부른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Peter's Friends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내일은 알란 파커 감독의 영화 커미트먼츠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정태윤 양, 제 고등학교 후배군요. 제가 저번에 학교 찾아갔을 때 저를 봤다고 그랬는데요. 좀 인사 나눌 걸 그랬네요. 그쵸? 자, 반갑고요. 앞으로도 영화음악 통해서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FM 영화음악이 시작될 때면 항상 온몸에 전율을 느끼신다고요. 아마도 FM 영화음악을 너무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서 정동원 씨가 편지 보내주셨는데요. 자, 짝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헐리웃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CD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원 씨 축하드리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곡 준비하겠습니다. 블루스풍에 축축 늘어지고 질질 끄는 노래를 듣고 싶다고 서울 송파구 잠실 삼동에서 김민주 양이 친구 주현이, 승현이 얘기를 하면서 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블루스는 블루스인데 그렇게 늘어지진 않을걸요. 모 베터 블루스 중에서 모 베터 블루스 마지막 곡입니다. 없어서 음악 속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